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탄생 75돌 경축 제1본 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 토론에 기적의 2016년에서 더 큰 승리의 2017년 예로가 18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제1본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원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 일꾼들, 조선대학교 교원 학생들, 간도지방의 청년 일꾼들과 동포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수행 첫해의 성과와 올해의 전망에 대하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의 변화와 대미 전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